어둠 속에 숨은 진실 달빛 아래 조용한 외침 숲은 모든 걸 기억해 그가 한 약속 이제는 깨졌네 그녀를 구하겠다던 그 말 거짓으로 물든 달콤한 발자국 무너진 신뢰 다시 일어서 이 밤은 끝나지 않나 숨겨진 칼날이 드러나 그는 영웅이 아닌 그림이야 그를 지키겠다던 그 말 바람결에 흩어진 이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외쳐 이야긴 내가 끝낼게